동화 한국어 버전 욕심 많은 우유 배달부 아주 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헨리와 글로리아라는 이름의 부부가 살았어요. 헨리는 우유 배달부였어요. 헨리와 글로리아는 함께 외양간을 가꾸었죠. 부부는 온 정성을 다해 젖소들을 길렀어요. 질 좋은 건초를 먹이고 또 정성으로 보살폈죠. 그래서인지 헨리의 농장에서 생산하는 우유들은 하나같이 훌륭한 품질을 자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헨리에게서만 우유를 사려고 했죠. 헨리와 글로리아는 꽤 많은 돈을 벌며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는 언제나 더 큰 집, 그리고 더 비싼 옷을 갖고 싶어 했거든요. 오늘 교회로 나가는 길에 어느 커다란 집 한 채를 봤어요. 얼른 그런 집을 사야 해요. 그리고 나선 엄청나게 비싼 차도 사고 시중을 들 하인들도 고용하자고요. 또 가난한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질투하도록 이 마을에서 제일 비싸다고 소문난 옷도 사입는 거예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져선 안 돼요. 우리가 충분히 버는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이런 작은 집에 감사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런 외양가를! 온 집안에 풍기는 이 고약한 젖소 냄새는 또 어떻고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삶인걸요? 평생은 아니죠. 내 말 똑똑히 들어요. 언젠가는 내가 이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말 거예요. 매일같이 우유를 파는 헨리를 만나면 마을 사람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헨리, 당신의 우유는 정말 맛있고 신선해요. 외양간에 있는 젖소들을 정말 잘 돌봐주시나 봐요. 아, 그럼요. 물론이죠. 평생은 아니지만요. 제가 부자가 되고 나면 그 젖소들은 바로 팔아버릴 거예요. 온 집안에 풍기는 그 냄새는 질색이거든요. 하지만 그 소들은 당신 삶의 일부잖아요. 그렇게 당신의 일에 불평만 해서는 안 되죠. 당신이 먹고 사는 이유니까요. 저도 달걀을 팔아먹고 살아요. 저 역시 냄새나는 직업이죠. 하지만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게 제 일이니까요. 네. 당신은 달걀 장수가 될 운명이었나 보죠. 저는 더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났어요. 더 값비싼 물건들과 더 화려한 옷들을 살 거라고요.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을 가져선 안 돼요, 헨리. 그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좋을 거예요. 하! 당신과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군요. 당신의 그 냄새나는 달걀 장사가 앞으로 잘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만. 헨리는 돈을 더 벌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어요. 그는 틈만 나면 어떻게 더 부자가 될지 궁리했죠. 이게 다야? 이걸 누구 코에 붙여? 어떻게 하면 더 팔 수 있을까?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내 젖소들은 이미 다 건강해. 그렇다고 우유를 더 짜내도록 강요할 수도 없고, 게다가 이 마을은 너무 작아. 만약에 우유를 더 짜낸다고 해도 누구에게 팔겠어? 잠깐, 그러면 내가 이웃 마을로 넘어가면 되지? 그 마을에는 주민들이 많을 테니까. 하지만 그러려면 젖소를 더 사야 할 텐데 지금 당장 내 수중에는 그럴 만한 돈이 없잖아. 안 돼! 무슨 일이든 해야 돼! 나는 더 큰 집을 사고 싶다고! 어디 보자. 젖소를 추가로 더 살 돈은 없지만 그래도 우유 판매량은 더 늘려야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담? 길을 걸어가던 헨리는 우연히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바로 그때 탐욕스러운 생각이 번뜩 헨리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죠. 그렇다면 우유에 물을 조금 섞어버리는 건 어떨까? 그렇게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소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더 많은 우유를 만들어내서 저 건너 마을에까지 내 우유를 팔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이거 정말 훌륭한 생각이야. 물을 넣긴 해도 아주 조금만 넣으면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거야. 그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죠. 다음 날 아침 헨리는 우유통을 가져와 우유를 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우유를 반만 채우고 반은 남겼죠. 그리고는 강가에 들러 물을 마저 집어넣었어요. 그날 언제나처럼 마을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의 우유를 구매했고 동일한 돈을 지불했어요. 우유 대신 넣은 물 덕분에 헨리에게는 아직도 이웃마을에 팔 만큼의 우유가 남아있었죠. 그날 저녁 헨리는 매우 행복했어요. 정말 완벽해. 계속 이렇게만 하면 머지않아 엄청난 부자가 되겠어. 헨리 말이 맞았어요. 시간은 흘러 헨리는 예전보다 더 부자가 되었죠. 그는 새로운 차를 사고 집도 전부 수리했어요. 우유에 물을 섞은 것이 익숙해져 버린 헨리는 이제 새로운 젖소를 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게 되었죠. 우유를 사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물을 더 집어넣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몇 주가 흘렀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전보다 묽어진 우유에 관해 얘기하곤 했죠.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몇몇 마을 사람들이 헨리의 집 밖에 모였어요. 무슨 일이시죠? 헨리, 당신이 파는 우유에 관해 할 말이 있어 왔어요. 우유에서 물 마시나요? 뭐라고요?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우리는 우유를 사는 거예요. 물이 아니고요. 더는 속일 생각 마세요. 달라진 건 없어요. 당신들은 정말 감사할 줄 모르는군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한 건데. 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서 사시든가요. 당신들 필요 없으니까. 밖에 있는 어느 마을에 가도 내 우유를 살 사람들은 많을 테니까요. 헨리는 쏜살같이 집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의 무례한 태도에 할 말을 잃었죠. 분명 숨기는 게 있어. 맞아요. 뭔지 알아내야겠어요. 그들은 함께 진실을 파헤치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헨리는 평소처럼 통을 들고 강으로 향했어요. 그는 우유가 반만 채워진 통을 열고 물을 집어넣었죠.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건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이건 옳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돈을 더 벌고 있었던 거군요. 기우는 젖소의 수는 예전과 똑같은데 점점 더 많은 가구의 우유를 팔고 있잖아요.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이 탐욕스런 우유 배달부에게 가르침을 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글로리아는 시장에 콩을 사러 다녀왔어요. 그날 밤 헨리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자 그들은 마주앉아 저녁을 먹었죠. 이게 뭐야? 음식에 돌멩이를 넣은 거예요? 돌멩이요? 아니요, 이건 콩이잖아요. 아니요, 콩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당신한테 콩을 판 장사꾼이 작은 돌멩이들을 섞어서 팔았나 봐요. 어떻게 감히? 내일 당장 찾아가 봐야 되겠어요. 그날 밤 헨리와 글로리아는 굶주린 배를 안고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헨리는 화가 난 채로 상인을 찾아갔죠. 대체 뭘 파신 거죠? 저는 돌멩이를 산 게 아니라 콩을 산 거라고요. 정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서 사시지요. 난 필요 없으니까. 헨리는 화를 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얼마 뒤 헨리는 달걀 한 판을 사러 나갔죠. 집으로 돌아와 달걀을 집어들었을 때 달걀 12개 중에 10개가 돌멩이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분노했죠. 대체 내게 뭘 판 거죠? 난 돌멩이가 아니라 달걀을 샀다고요. 우리가 여태 우유 대신에 물을 사왔던 것처럼 말인가요? 전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데 가서 사시지요. 난 필요 없으니까. 그는 화를 내며 돌아갔어요. 다음 날 헨리는 실크 셔츠를 샀어요. 집으로 가던 길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내리는 빗물은 셔츠에 있던 색을 녹였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셔츠가 실크가 아닌 삼베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됐어요. 헨리가 밖에 나가 무언가를 사오면 그가 사려던 것과 분명 다른 물건이 있었죠. 더는 못 참겠어요. 도대체 다들 왜 이러는 거죠?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이건 옳지 않아요. 헨리는 여전히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자신만 생각하느라 본인도 여태 같은 만행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걸 깨닫지 못했죠. 머지않아 이제는 이웃 주민들까지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서서히 사람들은 헨리에게서 우유를 사지 않았어요. 이제 더는 쓸 돈이 없죠. 헨리는 낮은 품질의 우유를 팔아 번 돈으로 샀던 물건들을 되팔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는 가난한 우유 배달부였죠. 그에게는 고작 몇 마리 정도의 젖소와 우유를 팔 정도의 작은 집만 남아있었어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겠어요? 당신의 욕심이 가난을 불러온 거예요. 당신이 꾸준히 처음과 같은 품질된 우유만 팔았더라면 언젠가 더 커다란 집과 값비싼 옷들을 살 수도 있었겠죠. 그저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기만 하면 됐었던 거라고요. 당신이 맞아요, 글로리아. 당신 말을 새겨들었어야 했는데 제가 잃은 건 돈뿐만이 아니에요. 그동안 쌓아왔던 명예와 믿음도 잃어버렸죠. 헨리는 꾸준히 우유를 팔며 조소들을 돌봤어요. 이제 그는 탐욕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았죠.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날부터 비로소 헨리는 우유에 물을 섞지 않았고 가진 것에 행복해하며 잘 살았답니다.